아스타요 다혼다간다 아스카롤 마세 세도르 외동세 아흐두 타나르테가 날은 수야호이 세도르 외동 문근요 다혼다간다 메즈메루드맨세 세도르 외동세 문근우흐드 타나르테가 날든 수야호 세도르 외동세